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니면 말로만 그러는 건지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죠. 뭐 물론 가끔 표정까지 완벽하게 속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잘 속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듯하게 웃곤 있지만 딱 보면 저 사람 기분 상했구나 느껴질 때가 있죠.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에는 약 43개의 근육들이 있어서 만 가지 이상의 다른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근육들도 있는데요. 보통 순간적으로 느끼는 진짜 감정들은 움직일 수 없는 근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숨기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억지로 웃으려고 하면 어색한 표정이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얼굴 표정은 거기에 맞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어떤 표정에 몰입하면 저절로 그 감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아무리 슬퍼도 무조건 웃어라 뭐 이건 좀 억지 같습니다. 울고 싶을 때 웃는 건 괴롭다 못해 좀 서럽죠. 다만 좋은 건 숨기지 않기, 또 웃고 싶을 땐 참지 말고 웃기, 또 기쁠 땐 더 많이 기뻐하기. 그렇게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8월의 어느 날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드립니다. 오션의 More Than World. 추측하지 말아요. 아무 말도 준비 못했죠. 그대 같은 사랑은 처음이라 표현이 좀 서툰 거죠. 나도 그대 놓지 않게 조급한 걸 그대마저 놓쳐버릴까봐 하지만 서둘지 않을래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죠. That's more than a word. 그대 지금까지 들어왔죠. 그건 사랑과는 다른 하지만 심지어 눈빛까지 나를 빠짐없이 담아내는 그대 자체로 사랑이란 쉬운 말로 표현해야 하는지 그대와 나 진정 원하고 바랬던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던 진실한 사랑 소중한 행복은 너가 지금 전에 지금 돌아 번지가 기니로 와 내 그대 향한 설렘과 잠시도 쉬지 않고 빛을 보는 나의 눈과 불어오는 눈물을 보는 세상 그 속에 함께한 그대와 나 며칠 전 저녁 남편의 기대에 찬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처음으로 요리를 해놨다고요. 어느 분이 추천해준 백선생의 집밥이라는 요리 프로를 보고 뭐 해물 쟁반 짜장을 만들 것이니 기대하라는 전화였습니다. 네, 얼른 드디어 남편의 첫 번째 요리를 맛본 순간 전 움찔했습니다. 빨리 표정을 관리하는데 말이죠.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새싹 요리사의 미래를 위해서 그럼 아니면 앞으로 자주 얻어먹고 싶은 나의 흑심을 감추기 위해서 저는 맛있는데요. 아마 좀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 진짜 감정들은 순간적인 진짜 감정들은 움직일 수 없는 근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숨기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고맙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김현철이 부릅니다. 그대 거짓말도 보여요. 김현철의 그대 거짓말도 보여요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라는 방송 매체가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목소리가 음악이 전파를 타고 저 멀리까지 간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좀 신기합니다. 지금 소리를 잘 들리시죠? 마음도 이렇게 잘 전달이 되는 주파수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분명 있겠죠. 아직 정확한 주파수를 찾지 못했을 뿐이겠죠. 지금 여러분이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입니다. 웹사이트 www.spmtv.kr에 들어오셔서 사연 편지함에 편지와 신청곡을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요. 당첨되신 분께는 그랜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의 바우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어서 또 김현철 씨가 부르는 원더풀 라디오. 좋아지는 것 같아 숨이 막혀 네, 이 시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현 씨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이 총알과 같이 지나갔습니다. 네, 일주일 지나갔고 8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오늘 24일? 매일 늦네요. 네. 아, 왜 그러세요? 아직 할 일이 많으신데.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중국을 지금 꽤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네네. 아직도 너무 많아요. 넓죠? 너무 넓어서 지금 저희가 본 건 일부죠, 일부. 근데 그 많은 큰 도시 곳을 위주로만. 예. 많이 다녀, 진짜 많이 다니셨어요. 그 많은 네. 곳을.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제목 자체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네네. 제가 갔던 도시들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가보지 않은 도시들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그렇죠. 많죠. 예. 이런 이야기는 저희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제니 음악카페 목요일에만 들을 수 있는 지금 네.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은 좀 내륙으로 가볼게요. 네. 제가 아시는 요즘은 또 요즘엔 한국에서 워낙 핫하기 때문에 경제 관련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시안이라고 네네. 시안. 예, 현 지금 주석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시진핑의 고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희 나라랑 똑같이 그 대통령이 바뀌면 그 지역이 또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도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막 뜨는 도시고, 아, 막 예, 이미 떴네요. 이미 떴죠. 이미 떴고요. 예, 한 5년 전부터 중국은 12년 계획 그 5년 단위로 계획 경제 계획을 네. 세우는데요. 지금 서한도 그 계획에 맞춰서 각 분야에서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서한 같은 경우에는 역사 도시이긴 하지만 네. 뭐 사람들이 그 병마용 보러 많이 가시긴 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유명한 한국에서 꼭 가야 되는 여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서한 같은 경우에 시안 같은 경우에는 네. 산시성 성의 성도예요. 성도고요. 중국 대륙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요. 실크로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거기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렇군요. 예, 중국 역사에서 가장 큰 긴 역사를 지금 자랑하고 있고요. 네. 원래는 예전에는 수도 였었어요. 장한이란 장안이라고 네. 불리면서 예.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진시황 무덤과 네네. 중국 4대 미인이라고 하는 양귀비의 양귀비가 놀던 곳이죠. 무대였군요. 네, 무대였죠. 주 무대였고요. 뭐 양귀비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양귀비는 피부 미인이에요. 피부 미인. 그래서 중국에서도 맞아요. 중국에서도 그 화장품 관련된 광고를 할 때는 네. 양귀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뭐 양귀비는 때 쓰던 거, 뭐 이런 거. 근데 양귀비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별로여서 피부에 굉장히 관심을 근데 몸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났대요. 그래서 피부 관련된 제품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중점적으로 구매를 해서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되게 뚱뚱한 70kg가 넘었다고 하더라고. 키는 작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미의 그때? 기준은 이제 약간은 통통하고 하얀 피부를 그러니까 하얀 피부. 네. 네. 그래서 양귀비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목욕을 예, 향기가 나는 예, 다양한 그런 제품들로. 그러니까요. 뭐 양귀비가 지나가면 뭐 꽃들이 다 시들어 죽었다는 등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네. 예, 예. 그래서 서안을 가시면 네. 예, 이 두 인물에 대해서는 예,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양귀비와 예, 네네네. 그런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진시황 제가 이제 진시황은 뭐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시황이 그 영화 미라 3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화 3의 배경이었 그러니까 어떤 주제 네, 예, 주제가 예, 됐다고 진시황제가 그래서 저희 그 미라 3에 나왔던 OST 한번 듣고 네. 계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라 3에 나왔던 OST 듣고 오겠습니다. Your lawyer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여행 떠나갈 땐 하나 두어 호텔 쿠폰 모두 하나 두어 기억 남는 추억 하나 두어 맞춤 여행 하나 두어 전 세계 어디든지 티켓팅도 하나 두어 뉴질랜드 여행까지 하나 두어 하나 투어 뉴질랜드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미니라가 3까지 나왔군요. 네. 원 본 지가 한 원 본 것 같은데 원만 맞나? 한참 됐는데. 네. 근데 흥행은 그 원보다는 못한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예, 그래도 꾸준히 기본 보는, 꾸준히 보는 매니아층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진시 황제가 나왔던 배경이 되었던 네. 미니라 3 OST 듣고 오셨어요. 네. 네. 시안을 계속 소개하자면 뭐 대표적인 게 너무 유명한 진시 황릉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병마왕이라고 예, 유천여정의 네, 병마왕이 있는 그 영화에서 저는 예, 그곳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 저는 서안을 갔는데 네. 시안을 갔는데 네. 가보진 않았어요. 저의 취미 생활은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 가봤던 분들 얘기로는 정말 그 병마용 그 용사들이 진짜 네. 살아서 이렇게 앞으로 돌진할 것 같이 이렇게 그렇게 진나라 군대들이 쫙 일렬로 서 있는 그런 느낌이 웅장한 느낌이 든대요.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 그래서 병마용 같은 경우에는 뭐 가야 되는 시안 딱 도착하는 순간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근데 특징은 6천 개의 병마용이 생김새가 모두 달라요. 그 얼굴형이. 얼굴형이 예, 예,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아마 가시면 정말 중국이 대단함을 아마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는 곳이고요. 진시 황릉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무덤으로 가장 큰 규모고요. 그렇죠. 세계에서. 그리고 아직도 발굴이 다 안 됐어요. 도대체 얼마나 앞으로 한 10년 한 몇십 년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기로 말하면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네, 뭐 유네스코에 이미 뭐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아마 가시면 일부만 보시게 될 거예요. 아직도 발굴 중이니까. 예, 네, 발굴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화산인데요. 여기도 또 한 저는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취향이 아니에요. 취향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 그래서 사실 시안은 제가 갔던 이유는 경제적인 그 저기 이유로 한번 가서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삼성이랑 이런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출장 차원에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그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 제가 지난번에 네. 소개했던 청도나 청도, 이런 도시들보다는 네. 아직은 낙후되어 있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활발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기대심리가 예, 기대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내나 이런 데는 아직은 그 청도만큼 성도만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맞아요. 사천보다는 네. 조금 더 발달이 좀 늦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만큼 뭐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네네. 역사적인 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역사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요. 그렇겠네, 그리고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기 진출하셔서 예, 하고 있고. 그러네요. 예, 진짜 역사의 화산, 도시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안에서 좀 한 시간 반 정도 걸린 거리에 있고요. 악산으로 가장 가파른 산으로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고요. 중국 무술 중심지로 무협 소설 같은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곳이에요. 그게 화산이군요. 네, 너무 이렇게 그 왜 저희가 왜 무술 영화 보면 예, 깎아지는 막 해서 이렇게 막 날라가고 무술 하는 사람들이 예, 날라가고 올라가 예, 이렇게 예, 그 수련할 때 네, 예, 이렇게 뭐 지구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들을 찍는 그래서 무협 소설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곳이고 영화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대략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안 같은 경우 그렇구나. 그래서 그 서안 자체 그 시내나 이런 데는 그렇게 가파르고 성도처럼 가파르고 이러진 않아요. 네. 평지는 많은데요. 그 외곽으로 나가면 그런 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색다른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경이겠는데요. 네, 절경이. 네.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아요. 그렇죠. 가까이서 가시면. 그런데 중국 자체가 네. 이 평지가 많기 때문에요. 네. 이런 산이 많은 지역들은 네. 중국 사람들도 되게 가서 보고 싶어요. 산을 볼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국내 저기 예, 여행객들도 관광지가. 엄청 많이 국내 여행객들로만 해도 입에 붐비는 곳이기 때문에. 네,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술과 관련된 네, 예, 네. 지역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무술하면 또 왜 한국에서 황비용, 예, 황비용의 그 주인공이었던 이연걸. 네, 네. 지금 너무 많이 늙어가지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예, 이연걸이 이제 그 주연을 했던 황비용. 네, 네, 네. 근데 사실 황비용 그는 그 미국을 배경으로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찍은 영화이긴 하지만 이 영화의 음악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 한번 듣고 네, 저희가 네. 예, 다음. 시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이 음악 들으니까 너무 오랜만에 들으셨죠. 그러니까 여기 영화가 막 떠오르죠. 이영걸이 떠오르락 말랑해요. 네. 아, 근데 제가 이 음악을 선택한 이유는 네. 서안에 가시면 네. 아마 딱 도착하시는 순간 이 음악이 떠오르실 거예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네. 이 황비용을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도시에 가서. 그 얘기는 즉슨 네, 아직도 좀 예, 낙후되어 있고 시내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지만 옛 것을 보존하는 가운데 이제 현대 것이 들어가 네네. 있는데 그게 이렇게 세련되게 이렇게 갈 아, 조화가 잘 안 조화가 돼요? 세련되게 되어 그러니까 아. 상해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상해는 옛날 것과 현대 것이 정말 이렇게 잘 조화했다 네네. 중국스럽다 중국스러운데 현대 정말 세련됐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서안은 정말 중국스럽다 그냥 중국스럽구나. 네, 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되게 촌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붉은색이 정말 많이 보이고요. 그 영화 속에 나왔던 그런 네,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그래서 영화를 지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무리가 없어요. 도시 자체는 뭐, 네. 개인적인 뭐 의견이니까 이거는 네, 집들도 네, 좀 여전히 좀 촌스럽고 재밌네요. 네, 저는 황비용을 다시 찍어야 되겠네. 황비용을 이영걸 씨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요. 근데 네네. 지금 버금가는 배우들이 없어요. 사실 제가 지금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음악들이 90년대들 음악인데요. 그렇죠, 영화도 지금. 그렇고요. 네. 근데 지금 좀 안타깝게 중국은 영화를 많이 찍고 있지만 아직도 예전 그 배우들을 능가할 만한 배우가 없고요. 그게 좀 현실적으로 중국 자체에서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그러니까 영화계에서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이렇게 막 떠올랐던 그 배우들이 그쵸. 지금도 지금 주연을 하지, 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면 사람들이 영화가 관심을 갖고. 갖기 힘든 좀 그런 지금 상황이군요. 예, 상황이에요. 네. 제가 이제 그 시안을 선택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경제개혁 12년 차 매년 이제 하고 있지만 네. 5년 계획으로 내륙 지방을 지금 중심적으로 네, 지금 네.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네. 중경이나 이런 서안 네. 이런 도시들이 사실은 내륙 지역이 있다 보니까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불편하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리고 서양에서 넘어오는 그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북경, 상해, 광주 이런 예, 이제 해변 그러니까 네. 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그렇죠. 수도를 중심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되는데 그렇죠. 이미 이거는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중국 젊은 사람들도 사실 이제 공부를 북경이나 상해나 이런 대도시에서 하지만 네, 네, 네.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내륙이 이제 개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다들 중국인들 자체도 이제 인력 인재들도 네.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중국을 진출한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은 뭐 북경 상해 이런 데는 이미 늦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늦게 진출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런 경우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중소도시에서 먼저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도시들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이렇게 막 발전을 할 때 그 소비력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 4년 전에 이미 들어갔고요. 공장이 이미 이미 가동하고 있고요. 네네. 뭐 SDI나 이런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중점 중소 네네. IT 쪽 이런데 서안이 IT 쪽에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대학들이 IT 쪽 관련된 그치. 대학의 인재들이 되게 많아서 네네. 그래서 삼성이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쪽 대학을 나와서 이제 삼성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막 그 중국의 대학을 뭐 생각하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 어학연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안에 가서 그런 대학에서 대학 어학연수를 하시면 아무래도 영어도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IT 쪽 관련된 네네. 그런 일을 하시면 뭐 삼성전자나 이런 전자 쪽 일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외국인이 지금 중국에서 네. 이렇게 네. 공부하고 일하기는 어때요? 그때 하셨던 때보다 쉽지 않지만 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포화 상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제 2급 도시거든요. 지방으로. 사실 예. 네. 그래서 지방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 지방은 한국이나 이 뉴질랜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가시면 지역 자체도 굉장히 커요. 그렇겠죠. 놀라우실 거예요. 아마 이게 지방이야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도시 자체에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지방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기회들도 훨씬 많고 네. 좀 살기는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당장 예, 외국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인프라나 그런 것들이 북경 상해 지역만큼 네. 지금 북경이나 상해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런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도 시안 갔을 때 느꼈지만 음식이나 이런 것들 좀 안 맞아요. 한국 사람들 좀 안 맞고 제가 처음 20년 전에 갔을 때라고 느낄 정도로 예, 좀 낙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고 네. 예. 외국인들이 많이 없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은 땅이다. 예,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중국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네네. 특히 이제 젊은 네. 대학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저는 중경이나 이런 시안 쪽을 생각해 네. 보시는 것도 좋은 네.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인 경제 전문가.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말씀드렸던 아까 실크로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내륙은 고속철차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원활해야 되잖아요. 네. 교통수단을 지금 굉장히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고속철도가 내륙을 중심으로 지금 깔리고 있어요. 근데 실크로드 벨트라고 해서 그 시작점이 서안이잖아요. 그래서 시안 뭐 이제 다음에 제가 신장이나 이런 지역들 네, 계속 후계를 예, 연결되는. 근데 그런 내륙의 그 발전의 어떤 동력을 네네. 동력이 되는 도시들이 도시들. 참 예. 신기하네요. 이게 실크로드의 시작점인데 네. 지금은 또 이런 이제, 다른 경제의 예, 경제도 시작점이 예, 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위치라는 게 저희가 그래서 이 시안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실 여행지로는 병마왕 보는 게 다예요. 사실 그리고 음식도 그냥 뭐 제가 음식 소개도 별로 안 해드렸잖아요. 예, 맞는 게 없나? 예, 맛있는 시안은 가면 면 종류 예, 그런데 한국 분들이 좋아할 만한 면은 아니어서 저희 딱히 소개는 안 시켜드리는데 뭐 기대는 그렇고요. 네. 그래서 실크로드와 관련된 음악 하나 소개 시켜드리고 제가 마무리할 건데요. 네네. 어쨌든 제가 지금 내륙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네네. 있는 거는 지금 계속 중국 자체 내에서 내륙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 중국 내부 네네. 기업들도 지금 내륙에 이미 한 뭐 5년 전부터 이미 다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계획은 들어갔고요. 개발 계획이 예, 이제 급 이제 투자가 들어간 한 5, 6년 됐어요. 때문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지금 계속 이렇게 내륙 지역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오로지 여기서만 들을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럼 오늘은 이게 실크로드의 시작점, 네. 시안, 네. 또 이번에 또 경제의 네. 전반적인 또 시작점이 되는 네. 시안에서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저희가 그 실크로드 가는 길을 따라서 네. 네. 신장 지역 신장 지역을 또 보게 네. 네. 되는 거네요. 아, 네. 그럼 오늘 실크로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실크로드를 여행하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음악 하나 소개요. 소개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신기한데요. 네. 어떤 음악이에요? 제목 자체가 실크로드고요. 아. 네. 키다로라고 일본 분이 한 음악이에요. 네, 네, 네. 한번 들어보시면. 네, 네. 실크로드를 여행하면서 들으면 좋은 음악. 네. 실크로드입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정보. 네. 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안은 사실 너무 경제 위주여가지고 역사와 경제 예, 역사와 경제여가지고 색달랐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실크로드 시작점이라는 거 그리고 네. 지금도 그렇게 됐다는 거 좀 네.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자리에서 그대의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yeah. 온종일 비 맞으며 그대 모습 생각해 떠나야 했나요 나의 마음 이렇게 빗속에 남겨두고 흐르는 눈물 누가 닦아주나요 봄비라고 하긴 좀 이른가요? 보슬보슬 내리는 빗소리가 참 규칙적이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또 겨울의 끝자락을 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계속되는 또 반복되는 계절이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시간 속에 나를 만나는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김진표의 시간을 찾아서 보내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세요. No, no. 그대로 먹을 수가 있다고 이 세 가지 중 반드시 한 가지는 이루겠다고 그렇다고 내 일기장에 적혀있다고 주름지면 너가 말해주겠지 난 언제나 항상 너와 함께 했다고